노동신문은 14일 제갈길을 간 세계적 악녀의 비극적 종말을 평함 이런 제목의 론평원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글은 세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는 21세기의 악녀 박근혜의 비극적 종말은 한 핏줄을 나는 교례의 등 뒤에 칼을 박아보겠다고 미쳐 날뛰다가는 천하역적의 오명을 남기게 되고 제 목숨부터 끊어지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의 비극적 종말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섬겨바치며 4대 매국의 악행만을 저지른다면 만인의 저주와 교탄을 받고 역사의 무덤 속에 처박히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새겨주고 있다고 글은 지적했습니다. 백성을 개, 돼지처럼 여기며 그들의 피와 땀으로 부귀영화의 탑을 쌓으려는 자들은 경노한 민심의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다는 준엄한 촌리를 웅변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글은 추악한 권력 야망 실현을 위해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시세의 파녀가들이 가다올 정착점은 애비이든 딸이든 하나같이 더러운 개죽음뿐이라는 운명의 촌리를 깨우쳐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파멸은 남조선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박정희 체제의 파멸이며 대를 이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저들이 왕국을 만들려던 천하의 매국욕적 가문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고 영원한 매장으로 된다고 하면서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 정권의 종말로 지옥스러운 남조선 정치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역사의 지평을 힘차게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글은 강조했습니다.